너도 울고 있진 않을까 나처럼 바쁘고 아파해서 나를 찾아 돌아오길 바래 나를 생각하는 건 그 이야기 없이 눈물부터 나는 건 벌써 너를 찾아가는 건 넌 이제 나를 잊어가는데 왜 난 그러지 못할까 아닐 거야 너도 나와 같잖아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나에게 돌아와 돌아와줘 이제 그만 아프지 말아줘 Thank you.